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랩을 1부 시작합니다. 이학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이성훈 교수, 우리 PD님이랑 AD님이랑 얘기해서 오늘 좀 월급 좀더 받아. 왜요? 11시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했네? 아, 그런가요? 이러면 방송사고지. 300원. 300원. 300원. 아, 무슨, 저희는 딱이 스튜디오 안에 이 시계를 런던 그 시계 있지, 영국 시계, 그걸로 보거든요. 이걸 무조건 맞거든. 이게가 몇 백만 원짜리야, 시계 하나가. 저거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가짜야? 가짜 같은데. 그 방송국에 있는 그거는 진짜잖아요. 그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시간이 안 맞았나 보네. 아, 그건 그렇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또 살아나고 있어요. 다만 시장의 분위기는 썩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만큼 안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종목이 보면 허접한 주식들이 많이 간다는 일부의 불평들이 있어요. 오늘 잠시 후에 그 불평들을 실컷 들으실 시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하튼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는데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뜬금없이 적이 되네요. KTNG가 올라가요. KTNG. 네, KTNG가 올라가는데 저는 이게 다 한 묶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공기업들. 공기업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공기업들 쓸데없는 짓 하면 이제 큰짓 가는 거거든요, 바로요. 정말 담배가 갑자기 자원 개발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좋아하는 분, 안 좋아하는 분에서, 그렇잖아요. 시장이 돈이 엄청 많고 수급이 좋으면 에브리바디 해피하잖아요. 그런 시장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는 1년에 한두 번, 나중에 2, 3년 한 번에 있잖아요. 그게 작년 봄부터, 작년 초부터 작년 5월까지 코스닥이 그랬잖아요. 아무나 사면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은 한 4, 5년만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좀 순환 사이클이다. 크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성 교수, 지금 120분 동안에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어제 그 미국 시장, 어제 이제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이 장중에 급락이 있었죠. 장중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급락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급락에 대한 원인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시장에 대한 쪽은 그 인민은행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앞으로에 대한 정책 방향은 좀 달라질 거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쪽이 기업의 과도한 부채에 대한 쪽을 해소하는 방향에 대한 쪽으로 나가게 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쪽이 좀 위축된 가운데에서 어제 이제 블룸버그였죠. 비금융 기업에 대한 상품 판매 회수 기간이 83일에서 작년에 83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92일로 두 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 대한 연쇄 부도 그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는 미국 그 중국 경기 지표가 최근에 상당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 대한 쪽 마이너스 출발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약보합권까지 지금 반등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서 또 미국 시장에 대한 쪽은 상승에 대한 흐름을 지속 만들어 나갔거든요. 독일 시장 아주 세게 올라갔고요. 근데 그 근거에 대한 쪽은 역시 유가입니다. 유가가 또 어제 다시 한번 3%대가 넘는 그런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세를 이끄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가 같은 경우가 강한 이유에 대한 쪽 어저께 그 밑에 아래 꼬리 달았죠. 보시면 아래 꼬리 달았는데 쿠웨이트 파업 종료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에 대한 쪽 예상을 하회했다. 또 휘발유 재고가 2주 연속 감소했다. 이런 얘기. 거기에다가 또 5월 달에 러시아에서 산유국 회의에 대한 쪽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유가가 또 급등하는. 근데 그거는 동결도 아니고 감산을 위한 회의가 진행될 거다. 일부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유가에 대한 급등을 또 이끌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성 교수가 잠도 안 자. 왜요? 이제 밤에 방송 나간 다음에. 아, 그래서 그런가? 지금 완벽하게 시장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3, 4분만. 아, 진짜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 한 두 명 있나? 누구지 알아요? 이학령. 아, 저는 그렇게 못해요. 네네. 아, 있고요. 거기 그 우리 방송에도 새벽같이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정신없이 쓸데없는 고퀄이 쪽에. 누군지 알죠? 쓸데없는 고퀄이즈 하는데요. 그 친구는 대신 이제 영어만 하죠. 이런 인사이트는 없거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그 주시장에 관련해서 거기다가 숟가락만 잠깐 얹으면 전 디테일은 다 모르는데 디테일만 쫙 하나 디테일보다 하나만 얹으면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회복했거든요. 회복가 떨어졌는데 잘 보시면 유가가 떨어졌을 때 있죠. 오늘 이제 결론은 미국 주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또 했으면 1년 만에 최고가 갔잖아요. 작년 7월, 6월, 7월 최고 갔잖아요. 근데 떨어졌을 때 우리 시청자들 보기에 야, 그 에너지 주식에 불해서 박살 났겠군요. 주가 떨어졌다 생각했잖아요.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가 하락이 지금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서 별로 반영이 안 돼요. 우리 시장은요.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인가 언제 잠깐 반영됐죠. 근데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SK가 뭐 7, 8% 떨어진 날 있죠. 네네. 그래서 도화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월요일 날이었나 그게? 네. 뭐 떨어진 적 있었죠. 네. 이게 우리나라는 장중에 반영되고 그 다음 날 회복됐는데 그게 지금 미국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오히려 유가가 조금 올라가면 있잖아요. 막 반영됩니다 그런 주식들. 네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석유화학 그리고 에너지 그런 섹터랑 엔화 강세. 물론 뭐 엔화는 오늘 다시 뭐 엔화 좀 약해졌나 그렇죠 오늘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 하루 이틀은 모르겠으나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번은 4분기 연속 감이거든요. 미국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또 한 60에서 70% 또 맞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너무 주가에 뭐 조금 올라가고 유가에 따라서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민감하면 누구 손해다? 본인 손이에요. 유가 민감하게 보시는 건 누구? 오늘 또 나오시잖아. 네네. 오늘 목요일 날 나오시는 거 맞죠? 네. 그거 세관이 형님. 네. 그거 김세관 전문가는 민감하게 보는데 주식하신 분들은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그게 제 얘기 아니라 미국 시장 일반적인 시각이다. 깔때기 됐는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네. 아, 하나만 더 특징 종목군 한번 좀 봐주실래요? 오늘 뭐 유가에 대한 상승 때문에 여전히 네. 뭐 그 원자재 관련주들, 지금 보이는 포스코 이런 쪽의 강세고요. 현대중공업이 또한 강세를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OCI가 네. 또 상승. 특이하게 유가가 올라갈 때 OCI가 같이 올라가요. 지금 OCI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상사주들도 강세. 그리고 또한 지금 보면 이제 증권주, 보험주, 지금 보게 되면 금융주 전체가 강세에 대한 모습을 또 띄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쪽은 7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아직까지는 그 바로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거래소가 이제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세, 유가에 대한 반등 때문에 네. 상대적인 강세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LG화학 같은 경우가 오늘 또 다시 한번 2.8% 하락.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 받는 현상이 나타나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맞아요, 보게 맞아요. 되면은 이런 식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유가 올라갈 때 오늘 유가 올라가서 SK 이노베이션이 좀 반등을 해주려나 했는데 네.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 누군가는 던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고요. 네. LG화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LG화학에 대한 쪽도 이런 변동성.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이틀 연속 이제 그 변동성에 대한 쪽을 보여줬더니 오늘은 이제 또 기술적인 반등. 이런 형태에 대한 모습이겠고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잘 받아치고 올리는 이런 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수가 오늘 아침 느낌 좋아요, 지금요. 네. 아성 수준 내 딱딱 찍어주는데요. 하나만, 종목 하나만, 이거 혹시 아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게 있나 해서. 이 종목만 오르면 요즘은 추천을 하시는 건 아닌 거 알지만, 종빈이 형님 생각나. 엔텔스 뭐 있어요? 엔텔스요? 엔텔스. 뉴스도 혹시 나지 최근에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올라오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엔텔스, 그 다음에 네. NHN, 그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네.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엔테스 실적이 이렇게 안 나빴는데 그냥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네. 돌아가면서 순환매에 대한 쪽이 네. 올라오고 있다. 뭐 서울지약 이런 것들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특별히 있는 건 네. 아니고 특별히 뭐가 있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또 좀 혹시 뭐 소통을... 굳이 본다라면은 어저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또 얘기했던 투트랙 전략에 대한 좀 뭐 잠시 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구조조정과 그리고 또한 그 신상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쪽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지금 IoT였죠. 그렇죠. 예예. 예. 그런 네. 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또 말이 되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거가 세트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네. 뭐지? 이어폰. 이어폰 블루컴. 블루컴이라고. 괜히 네. 상관없지만 그 같이 저는 이제 같이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의 증시 나침반 코너입니다. 아, 여차 잘못하면 네. 오늘이 막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이요. 왜요? 이분의 호가 뭐예요? 한방. 한방 김성훈 과장님이신데 네. 오늘이 마지막 대결 마지막 날이라며? 아, 오늘 대결 마지막 날. 네, 오늘 혹시 떨어지면 예선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네. 스스로 하차해야지 뭐. 가면으로 얼굴 가리고 나와요. 복면가왕으로. 복면가왕으로. 내년 시즌을 기다리면서. 아, 소개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네네. 한방 선생님 자기가 좀 오늘 있느니까 정성을 다해서 소개해 주세요. 막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지금 그 한경 스타워즈 수익률 게임 대회 일단은 네. 1등까지 갔다가 네. 좀 내려오면서 좀 겸손해졌죠. 네. 겸손해져서 이번에는 예선 통과만 목적입니다. 지금 네. 열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예선 통과가 거의 이제 그 90% 이상. 90%? 90% 이상. 아닌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종목, 보유 종목들을 보니까, 네. 뭐 5위권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7, 8위권이면은 네. 뭐 모르겠는데, 그래도 5위권이니까, 뭐 별일 네.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모르지? 왜냐하면 수익률 차이가 8등권하고 지금 한 4% 가까이, 그 9등권하고 4% 가까이 나기 때문에, 네. 이 정도가 한 방에 올라오기는 네. 하루 만에 쉽지 않죠. 거의 최악의 경우 8등 통과.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네. 지금 5등 통과는 뭐 거의 90% 네. 이상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김성훈 과장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방. 네. 근데 네. 제가, 아, 인사부터 하세요, 인사부터. 오늘 마지막 방송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아, 근데 제가 김성훈 네. 과장의 한방 있잖아요. 네네. 김성훈 과장님의 한방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가 혹시 떨어질 수도 있어. 예산 많으나 네. 재수 없으면 떨어질 수 있잖아. 근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짝짝짝 한번 쳐주세요. 아 이거 수고했다. 네, 네. 짝짝짝 한번 쳐주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저나 이승헌 교수가 얼마나 우리가 또 사탕같이 얘기를 했겠어요. 네. 당장 그때 5위 되고 4위 되고 1위 됐을 때부터 당장 팔아라. 당장 다 팔고 끝내라. 끝내라. 어저께도 팔라 그랬어. 그때 팔았으면 근데 1등 했어. 2등은 했어. 2등은. 어저께 그저께도 팔라 그랬어. 계속 팔라 그랬어. 따고 배짱 하는데 안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주식 갖고 네. 지금 한 50% 줄였어요? 네. 오늘까지 다 팔아야 돼요. 아, 무조건 다 끝내야 돼? 네네. 다 판 놈 없어 아직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1등 다 팔. 1등은 다 그 밑에 계신 분들 이제 포기하신 분들이 다 팔고 계신. 아, 이제 귀찮으니까. 네. 아, 괜히 뉴스에 나오고 싶고. 네. 아, 하여튼 그거 갖고 제가 조금 남자다움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아, 형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네, 네. 아, 그렇게 남자답게 해야 된다는데 하여튼 정말 인물답게 깨끗하게 승부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하여튼 오늘 5위인데요. 하여튼 8위 안에 통과되면 그 다음 리그는 언제 시작돼요? 5월 2일부터 시작하죠. 또 몇 개월이요? 3개월입니다. 아, 오늘 금액이 올라? 네. 얼마? 1억으로. 아, 근데 이번에 지금 플러스 몇 프로예요? 지금 한 4% 정도 되죠. 5천에 4%? 네. 그럼 그 남은 건 누가 자기 가죠? 아니요. 예? 네? 누가 가죠? 어디다 기부하나? 아니요. 그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죠. 손실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손실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죠. 제가 만약 거기 네. 증권사가 처음에 그 하나? 뭐 누가 돈 내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한국경제신문 법인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럼 한국경제신문에서 그건 도네이션 해야죠? 네. 아, 도네이션 해야죠. 아니, 다 합산해갖고 도네이션 해야지. 그렇죠. 아니죠. 손실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럼 광고효과로 하고 저라면은 도네이션 하죠. 깨끗하게 도네이션 하죠. 예? 네? 어떤 애건. 어떤 애건. 정경연회에서 회의하니까 어떤 애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내야죠, 그런 거. 근데 그 왜 자기네가 먹는 건, 하우스가 먹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한 2주 된 것 같아요. 철강, 기계, 화학, 정유, 네. 소재 산업재에 대해서는 좀 목이 찼다라는 말씀을 계속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이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인프라코어 실적을 발표하면서 바로 윗골이 달면서 내려왔고요. 기관들의 매도는 이틀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네. 그랬는데 기관들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네. 간밤에 유가가 좀 올라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소재 산업재 쪽이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전히 뭐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 들어가서 먹을 걸 어플 없다. 네. 괜히 들어가서 분위기 휩쓸려가서 들어가서 좀 고생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 그다음 왜 애들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죠. 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만 제 예를 드는 이유가 이미 그게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게 작년 12월 달에 급락했어요. 네. 급락했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 자기 제자리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기관들이 비워놨던 수급, 즉 포트폴리오 비워놓을 수급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급하게 채워나갔는데 문제는 여기에 실적이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포트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실적까지 좋아져 버리니까 좀 급하게 시세가 나왔었고 또 하나가 이제 더 이상의 ROE 훼손이 없다라는 점도 그간의 반등의 가장 큰 이유, 즉 매수에 들어왔었던 어떤 그런 뭐 당위성이랄까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 영업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온 건 이렇게 인정.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더 치고 올라가려면요. 네.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일즈, 매출이 네. 늘어야 됩니다. 네. 매출이 같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소재 산업재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추가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두산그룹주들 그 내부적으로 얼마나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가서 다 잘라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뭐 신입사원까지 막 구조 좀 받고 그런 효과가 지금 분명히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업황이 이제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더 개선이 된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은 그냥 뭐랄까요 좀 위로 지금 들어가서 위로 먹을 만한 룸은 별로 많지 않다. 다시 한번 저는 뭐 기존에 뭐 했었던 그런 전략을 그대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가 그렇다면 이제 지금 근데 중소형주 어차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소형주 많이 매매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위에서 코스닥 지수는 어제 또 700선 올해 최고점 찍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지수가 조금 개선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직까지 종목별로 반응이 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뭐 거래대금 실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테마. 오늘은 뭐 유승민 테마. 뭐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만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소재 산업체 섹터가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화장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코스맥스로 뭐로 네. 네. 아모레지, 코스맥스, 화장품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요. 자, 작년에 2015년 상반기에 시장이 어떻게 먼저 시작했죠? 화장품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화장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어요.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제약바이오도 결국은 이제 화장품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 차례로 제약바이오가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작년에 뭐가 올라갔는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순서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어떤 순서로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되는지도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화장품들이 중국 소비 관련해서 중국 경기 지표 안 좋다 안 좋다 했는데 결국은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제 시장 중국 급락해 나왔어요. 금방 나와도 화장품은 멀쩡합니다. 네. 여전히 뭐 면세점도 뭐 늘려준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는 나왔고 뭐 태양의 후예가 흥행하면서 다시 한번 한류 붐을 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여전히 뭐 대형주 쪽에서는 아모레지 그리고 이츠스킨 같은 종목들 네. 그리고 아랫단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안 보여요. 네. 아랫단에서는 좀 제2의 산성 LNS가 될 만한 종목이 아직까지는 잘 보이진 않는데 네. 일단은 뭐 안 보일 때는 대형주 단 하면 되겠죠. 네. 아모레지나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 건강, 이츠스킨 이 네 개를 탑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랫단 하나 종목 하나 있네요.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덕성이라고 퍼프. 이각성. 네, 퍼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 가서 쇼핑 코너 가보시면요. 옛날에는 아이오페라고 해서 아모레 퍼시픽에서 만든 그 에어쿠션이 되게 인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요 중소형 브랜드들이 너나나 막 그 옛날에 악마 크림 만들어 같은 것처럼 막 별의별 에어쿠션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덕성 자체 매출이 급하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에어쿠션 관련해서 덕성학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도 한번 한울바이오파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조금 밀렸어요. 네. 한울바이오파마의 경우도 저는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네. 고점비 한 20% 이상 밀렸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밀리는데 혼자서 지금 플러스를 좀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올라갔었던 잘 버텨졌던 인트론바이오가 살짝 마이너스 1%에서 쉬어가는데 한울바이오파마가 플러스 1%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하락이 멈췄다라고 보기는 뭐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한울바이오파마 지금 가격대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가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 최고 대장주는 일단 인트론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한미약품 그리고 동아 ST까지 이렇게 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 3천억 4천억 단위에서 레고캠바이오 정도 네. 여러분들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퍼프가 이게 아니고 네. 그 에어쿠션이 이겁니다. 에어쿠션 그 바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네. 이거 만드는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이렇게 그 퍼프가 이렇게 찍혀 이렇게 하는 거? 예, 예. 아 그걸 퍼프라고 얼굴, 그래? 얼굴 예. 네. 여기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기 난 안 써봤어 모르지 그런 거. 이거는 그 장모님 쓰시는 거 보니까 네. 와이프하고 예, 이런 거 좀 이거죠 이거. 네. 예, 예. 이게 퍼프입니다. 아, 그런 게 퍼프예요? 네. 아, 그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여타 중소형주는 어떻게 보세요? 그 네. 원달러 환율을 머리 아프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어제 같은 경우 달러 환율이 은봉을 마감을 했고 네. 여전히 뭐 오늘 간밤에 유가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네. 대형 주주자 단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화장품이 오늘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중소형 개발주들로 매기가 확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엄청나게 답답한 시기가 길게는 어떻게 보면 작년 8월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이어지다 조금 숨통이 트일만 했을 때 갑자기 시장이 2월 10일 날 패닉셀이 나오면서 작살이 났고요. 그래서 그걸 저점 찍고서 낙폭과대 대형주 위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때그때 타이밍을 다 맞춘다는 것 자체는 일단 불가능하고요. 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를 이미 이번 시장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전략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대로 단기에서 따보진 않지만 그거를 매매를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호타감을 가지실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애들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있는데 못 가니까 거기서 느낀 호타감이 더 배가 된 상황이지만요. 그렇죠. 그게 거의 그게 치달은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두산인프라코나 이런 쪽으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네. 최근에 네이버 두산 인프라 게시판 가보시면요. 네. 글 올라온 정도가 개수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네. 네. 그거 딱 거의 단기 고점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인데 현혹되지 마시고 낙폭과대 종목도 보시는 월봉 보세요. 월봉 차트 보시면요. 아, 이거들을 들어가겠구나, 안 들어가겠구나가 딱 보입니다. 네. 네. 우리가 왜 정별 종목들을 하라고 했어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지금 봐서 네. 이 종목이 장기 추세가 하향인지 네. 우상향인지 갖다가 일단은 먼저 보고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 때마다 그런 장기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일봉 차트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좀 마음을 좀 다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어제 또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요? 네. 네. 그 뉴가 이제 재료가 선물되면서 확 밀렸죠? 그렇죠. 제자리 갔어, 이거. 네. 네. 다시 채워야죠. 뉴 다시 채워 나갈. 아, 뉴로 다시 채워? 딴 거 없나? 그러니까 그 시총이 좀 큰 종목 중에서 뉴를 아마 다시 뉴랑 쇼박스를 이제 채워 나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CJCGV가 저점 잡았어요. 네. 저도 CJCGV가 눈에 띄대. 네. CJCGV가 저점을 잡았고, 그러니까 큰형 CJCGV 저점 잡았고, CJ2N 저점 잡고, 작은형 그 슈박스랑 뉴가 지금 저점 잡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막내들 사마 네트웍스 그리고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태양의 후예 하나로 끝났겠습니까? 네. 아니에요. 중국은 관시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뉴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네. IT와의 어떤 그 관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태양의 후예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또 박지윤 작가인가요? 네. 또 뭐 있었죠? 하나 또 앞으로 나올 거? 네. 이름은 드라마 이름 까먹었는데 하반기 또 사임 별의 전구대? 예, 네, 그 작가가 그 작가? 예, 네. 그 제목을 까먹었는데 제가 네. 일단 뭐 또 줄줄이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전 제작과 관련된 드라마 제작사 작은 종목들은 요즘 우리가 사마 네트워크, 팬 엔터 같은 종목들은 여기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너무 작다. 나는 그래도 좀 시총 있는 것 같다. 하신 분은 쇼박스나 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올 한 해 콘텐츠 역할, 한류 4.0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한류 3.0은요, 싸이, 소년시대가 한류 3.0이에요. 네. 콘텐츠를 갖다 우리나라 가가지고 공연하고 벌어들인 게 3.0이고, 한류 4.0은 공동 제작이에요. 네. 같이 해서 같이 벌자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한류 5.0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 능력 갖다가 지금 빨아들이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단물 다 빨아들이면 버리겠죠. 언제까지 같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분명한 건 올 한해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하나 이제 큰 주식은 별로 또 선호를 안 하지만 네네. 큰 주식에 대해서 이분만큼 또 확실하게 의견 준 적 없어. 저희 방송이 처음 나온 게 벌써 작년도 아니고 2004년 10월인가? 기억나요? 네네. 네네. 현대자동차를 고민해봤더니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또 작년 언젠가는 현대자동차가 올라가기 나서 한 달 정도, 4주 정도 됐을 때이며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늦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또 올랐어. 어떻게 된 거? 자동차 어떻게 봐요, 지금? 뭐 시장 좋아지면 가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지수가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 가고 코스닥 지수가 730포 넘어서 간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가 올라줘야지 2100포인트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동차를 저렇게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사는 오피스텔에 차가 점점 주차 공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빈다 그랬잖아요. 네. 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결혼도 포기하는데 자동차도 잘 안 산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게 최근에 뉴스 뭐 나왔습니까? 소나타 그리고 그랜저 판매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그 이유가 그 일단 외제차에 대한 어떤 구매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고 뭐 기아차에서 나온 K7과 K9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이랬기 때문에 작년에 안 바꿔. 예? 네? SM 뭐냐? SM자. SM 바꿨잖아요. 조금만 거. 나중에 뭐. 그래서 결국은 네. 이제 그런 내수에서 받쳐주지 못한 상황에서 네. 중국에 대한 것도 분명히 중국 경제 돌아서게 되면은 물론 캐파는 늘어나겠지만은 네. 이미 중국도 그 외제차 점유 1위는 폭스바겐마저도 이렇게 밀려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다라면 현대차, 기아차도 올라갈 거다. 다만 시장 수익률을 비트하지는 못할 네. 것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굳이 네. 할 필요 없다. 하나 더 물어보면 돼요. 하나 더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면 네이버랑 카카오 좀 얘기해 주세요. 네이버 롱, 카카오 숏. 네이버. 네. 네이버, 네파에 들어왔는데 네파에. 네, 네이버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뭐 네이버는 뭐 그 저는 카카오를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는 워낙 이용이 이용이 잘 아시니까. 저요? 저 카카오 네이버 잘 쓰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예. 네. 카카오에 네이버는 뭐 앵고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숏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카카오에서 그동안 O2O 쪽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모멘텀 줬어요. 멀티플을. 네. 근데 O2O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저는 대리운전이랑 카카오 내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카카오 택시? 이 두 개 쪽에서 좀 점수를 줬었는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SKT맵을 못 쓰겠어요. 그쪽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면서 최근에 카카오 내비 쓰신 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비가 이상해졌어요. 그 김기사? 네, 김기사. 이름 바꿨잖아요. 엄청나게 후져졌다고 누가 뭐 말인지 그러던데. 갑자기 이상했어요. 저도 뭐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택시를 불러서 왔는데 아침에 택시가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빙빙 돌아서 저희 집 왔어요. 그래도 다시 제가 여기서 타고서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이상한 길로 막 가는 거예요. 막 뭐 KBS 중간 들어가가지고서 술 이상... 마셨네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김기사 술 처먹었구만. 그렇죠. 그거 팀맵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오지 못 쓰게 되면서부터 내비가 맛이 갔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게 있었어? 네.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대리운전과 카카오 택시 쪽에서 우리가 점수를 되게 많이 줬었는데 대부분의 그 기사님들이랑 대리기사분들도 분명히 이거 쓸 거 아니에요. 무조건 쓰겠지. 쓰겠죠. 써야 되죠. 무조건.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면은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거. 휘발유 회사가 좋아지겠네. 기름 많이 쓸 거 아니야. 삥삥 돌면. 안 쓰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그 SK 쪽에서 실업 페이 나왔죠. 그 카카오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 그러니까 그 택시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페이 그래서 실업이라고 하죠 이름이. 그 지금 택시 보시면 아마 요즘에 많이 붙어 있어요 배어. 뭐 택시비 10% 이렇게 할인해주고. 실업 뭔지 알아요. 네. 실업 가면 각종 쿠폰 주는 게 실업이잖아. 그래서 이제 손대상한테 배웠어.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내비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 하겠지만은 되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카카오는 계속 숏을 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분 정말 무서운 분이야. 알고 이름을 왜 없어버렸어. 우리 또 신기하게 그 신기전님. 사임당도 빨리 출시돼야 하는데 사임당의 하반기에 제가 나오는 그 개봉되는 거, 그 저기 드라마잖아요. 저 이영애 나오는 거. 네네.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있고요. 아까 뭐 카카오 국내형 네이버는 아시안 얘기하는데 김기사 안 좋아졌다. 많은 좀 제가 많이 들었어요. 김기사 얘기는요. 제가 뭐 택시를 맨날 타보니까 알죠. 국내 최고의 기업 네이버입니다. 그랬는데요. 저는 네이버는 100만 원까지는 제가 2년 전에 얘기했다가 욕만 바가지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훅 바꿨는데 또 네이버가 이제 100만 원 얘기는 감이 안 하지만 네이버가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엔화 강사의 최대 수혜주다. 대한민국에. 그거랑 SM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만 무슨 사업하는 게 뭔가 있겠죠? 근데 난 모르겠고 전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중에서는 제가 뭐 기업을 알아봤자 뭐 10개 알겠어요. 근데 엔화 강사의 수혜주라고 하기에는 워낙 강세가 너무 빨라서 그게 엔화강세보다는 오히려 그냥 라인 IPO 이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예, 수출이랑 예.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워낙 강세가 아무리 해봐도 상관이 없죠. 그래도 들어오는 환입이 되는 금액이 아 그렇죠. 근데 1,100원까지는 안 가는데 네네. 작년에 900원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올해 맞아요. 이게 1,10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제가 디테일이 있잖아요. 네. 깜짝 놀랄걸? 지금 네. 모르겠는데 어저께 마감 가격이 1,039원 47천인가 그래요. 네네. 아, 내 디테일이 있잖아. 박수 한번 쳐줘. 네. 그때 어떻게 알았겠어? 네. 아침에 방송하냐고 한번 찍어봤지. 네. 그래서 그 맞아요. 정확한 거예요. 네네. 1,100원대보다 안 좋지만 지금 계속해서 엔화 강세라고 보고 있고요. 원하는 그만큼 강세 안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달러랑 상관없잖아요. 네이버는. 그래서 그리고 말씀이 맞죠? 라인은 그거. IPO가. 좋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키우미토끼님. 키우미토끼님. 아, 이분이 보니까 벤치도 보고 이런 분이거든요. 이분은 방송에 오는 거 저한테 드라마 때문에 오시는 분이야 보니까 김민덕기님 이분은 12시 28분에 말씀드릴게요. 아, 일부는 바빠 12시 28분에 그리고 이분의 제가 알았어. 이분은 홍역물 좋아하셔. 단순 홍역.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비대면 인증 얘기 좀 해주신다고 온 거 들어와 있네. 네, 그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대면 방식으로 시행되던 실명 확인이었다가 비대면을 바꿨잖아요. 네. 2월 22일부터죠. 올해 제2금융권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가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인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과 거래 인증이 있는데 사용자 인증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세 개거든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했었는데 이걸 폐지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폐지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번에 핀테크가 결국 올해 개화되는 원인 아니겠습니까? 또 HTS 여러분 처음 들어가 보시게 되면 뭐 키움뿐만 아니라 한투 뭐 다 그렇잖아요. 지금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게끔 해서 이벤트 하잖아요, 지금요. 이제 시작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인증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생체 인증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일단은 왜냐면은 그 기계 자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그 키오스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키오스크를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은행 업무의 거의 90%를 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모바일 쪽으로 먼저 접근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모바일 쪽에서 인증은 결국은 생체 인증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죠. 페이 모듈을 같이 섞어서 하는 아모텍이라는 기업과 그리고 슈프리마. 네.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탑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 없대요? 일단은 뭐 지금 보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종목들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산업재 섹터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좀 꺾여야겠죠. 근데 이것도 쉽게 꺾이지는 않는 게 뭐냐면 기관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화학, 뭐 전 이런 종목들 매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도하는데 외국인이 계속 그 돈이 들어오니까 외국인 매수에 대한 쪽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 그러니까 지금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환율과 관련된 얘기는 잠시 또 보고서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오늘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김성 과장, 혹시라도 정말 농담이 아니라 오늘 9위까지 떨어지면 네네. 이거 안 되니까 네. 혹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정말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비대면의 최대 수혜는 농담이 아니라 키움증권이에요. 진짜 비대면 갖고 제일 보는 키움이고 왜냐하면 증권에 은행에서 거래를 하면 거래 계좌든 뭐라도 수수료라도 나를 거 아닙니까. 100원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되게 후대죠.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 인사 혹시라도 모르니까 마지막 인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아 이게 뭐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진짜로 주민 들어간대 지금. 이제 날 보죠 여기 보고. 설마 떨어지겠습니까? 아, 여기 보고 여기 보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오늘 어떤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중국 어제 이제 시장이 조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 또 뭐냐면 중국 이제 회사채 시장에 대한 쪽에서 이제 경고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그 좀 그 시장 시간에 대한 쪽이 좀 돼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보고서로는 어제 나왔는데 그 지금 보게 되면은 회사채 시장에서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건 쭉 글을 보시기보다는 요 그림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회사채 금리에 대한 쪽이 3월 들어서 수출 지표 좋아진다랬는데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가 14.6%예요. 어허? 5년짜리가. 왜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14%대 이상이었는데 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그 좀 올라오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BBB니까 BBB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지금 보게 되면 회사채 금리에 대한 상승 속도가 최근 들어서 4월 11일 이후 빨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이제 그 중국 철로 물자 공사, 그러니까 중국 서구의 철로 물자 공사죠. 채권 거래를 잠정 중단 하겠다라는 공시로 회사채 시장에 대한 쪽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지금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회사채 그 채권 거래 중단에 대한 쪽, 회사채 금리에 대한 쪽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위안화 표시 채권에 대한 월별 만기에서 보게 되면은 5월 달에 위안화 지금 표시채권 만기에 대한 쪽이 약 3조 위안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항상 이제 이럴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위기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이 좀 동반이 되면서 네. 어제 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그런 뉴스들 이런 것들이 정해지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계절적으로 또 12월 달 또 만기가 대부분 몰려 있죠. 네. 이런 영향에 대한 쪽이 또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네네. 저기 좀 해보드릴까요? 아, 저는 요즘 하여튼 뭐 꼭 OCI가 아니더라도 그 에너지 섹터에 관심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상황이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제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이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예전 하나 계열도 그렇고 많이 요즘 태양광 이런 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썬파워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썬파워라는 회사가 어저께 한 2% 올랐거든요. 근데 보시면 2년짜리인데요. 이게 완전 바닥이죠, 바닥. 이게 한때 보면 40% 뭐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목표 주가는 지금 20달러짜리가요. 37달러, 38달러 수준에 모여 있어요, 지금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여기 와 이거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이게 그 있잖아요. 태양광 네. 셀이랑 태양광 패널 네. 하는 거예요. 네. 그 가정용, 뭐 기업용, 뭐 주택용, 뭐 저기 다 그 공장용, 산업용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데 이게 왜 이렇게 보여지냐면 가격이랑 상관없이 지금 유가랑 상관없이 이쪽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람들 많이 쓰는 분위기가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대통령도 이런 쪽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써내 등산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 그 사업부를 예를 들어 인도가 인수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미국에 꼭 미국 주식 안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어저께 OCI 이런 걸 한 거거든요. 재미삼아서 한 주 뭐 어저께 저기 했잖아요. 막 시장가 빨리 사시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서우수 전문가랑 할 때. 그런 좀 보셔야 될 거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좀 잡아주시면 미국에 관해서 좀 보시려면 미국 주식에 미치더라고.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찍어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제가 이거 만주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네. 보시면 되겠고요. 쭉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면 아 이거 말이 난 게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랄까 보여드릴까요? 우리 피디님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 거 미국 얘기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한 2분짜리 만들었거든요. 조회수가 1700건이나요. 이거 조회수가 개인이 만든 페이지가 1700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 여기 좋아요 누르시고 다이파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남기면 제가 말씀드리면 언더아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유튜브도 만들어서 올린 게 있어요. 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침 요걸 어저께 해놨어요. 썬파워에 대해 써놨거든요. 썬파워에 여기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김에 여기 그 들어가 보시면 썬파워나 태양광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OCI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OCI 꼭 해당되는 게 아니라 OCI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 패널을 만드는 회사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아까 큐미님 계세요? 아까 큐미 토끼님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아까 자꾸 제가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언더아머 비디오 하나 보여드리는 거 한 거 대신에 제가 한 거 중에 이거 하나 보세요. 아 이거 하나 봐보세요. 하도 제가 폭력물만 또 선호하시면 계시겠는데 제가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플래시 앤 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찍어드릴게요. 이거는 미국의 뭐라 그러죠? 미국에 적어요.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영상 한번 잡아주세요. 미국에서 적어요. 그 발레 있잖아요. 발레. 네네. 발레 하는 거에 들어가는데 이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약간의 음모도 들어가고 뭐 영상 뭐 음악 그런 거 나오니까 이것도 좋아하신 분은 보시면 좋겠어요. 플래시 앤 본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국내에서도 채권 쪽 얘기인데요. 기관들의 회사채 투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뭐 어쨌든 최근에 조선주 뭐 턴어라운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관 투자가들이 회사채를 헐값에 내던지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매도 나오는 사람들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약 한 500억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한 그 연결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가 될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워낙 이제 전망은 어두우니까 근데 네. 지금 해양 플랜트 추가 부실에 대한 얘기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이제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부담감을 느낀 기관 투자자가 지금 대거 싼값의 보유 물량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500억 내외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비핵심 자산 매각은 긍정적이지만 2013년도에 수주한 나이지리아 에지나 EPC 네. 등 나이지리아 그 공사가 네.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다. 자세하게 지금 어디가 이제 그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얘기 나온 거 봐서는 근거 없는 매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기존에 이제 수주했던 조단위로 수주한 해외 플랜트 사업이 줄줄이 연기.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열기되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 중공업에 발주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호주, 그 다음에 일본 임팩스 등이 발주,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를 상당 기간 연기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연기, 그 다음에 추가, 뭐 부가, 추가적인 부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 수주라도 잘해야 되는데, 수주도, 네. 그러니까 쉘사로부터 수주한 부유식 그 FLNG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 그 다음에 지금 또 앞으로 수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쪽도 쉽지 않다. 지금 이제 그 이고 무산시 수주 잔액이 13% 감소하게 돼서 네. 상당히 지금 보게 되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겠고요. 회사채의 네. 신용 삼성중공업 회사채의 신용 등급은 물론 이제 AA에서 A 플러스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신용 그 전망 자체가 부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 조선 업종에 대한 쪽 뭐 올라는 가고 있는데 뭐 현대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덜 하겠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좀 특이사항으로 보이십니다. 아까 보니까 네. 그 요즘 그 여기 그 접속하신 분 한 1500분, 1600감에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문 난 거지. 한방, 한방이가. 김정은 간장이 오늘 잘못하면 오늘 마지막이다. 그래서 마지막 보내는 것을 보자. 그러면 오늘 갑자기 1900분 이상에 들어오셨네요. 이러다가 2000분 되시겠어. 네네. 그럼 또 서비스 하나 드려야죠. 오늘 오신 분들 해서. 네. 이게 있어요. 폭스바겐 어저께 미쓰비시 난리 났잖아요. 미쓰비시에서 13억 달러가 날라갔죠. 1조인가? 뭐 훅 날라갔잖아요. 15% 주가 떨어. 맞죠? 네. 어저께 60몇만 대 장난질했다가. 그게 원조는 누구니? 폭스바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아직 해당 안 돼요. 미국의 원장 대상이잖아요. 네. 60만, 50만 대 정도가 팔렸어요. 해당 기종이요. 해당 차종이. 네네. 근데 왜 지금 막 뉴스가 나오냐면, 미국 날짜로요. 미국 날짜로 4월 21일입니다. 네. 오늘에 오늘. 오늘 밤까지 연방에서, 뭐, 워싱턴이 어디였는데, 연방 시간 그 기준으로 해갖고, 합의를 보라고 명렬했어요. 일단 너희끼리, 그러니까 재판에 가면 머리 아프니 합의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 조정 그런 그 과정에 그러거든요. 이제 법적 용어는 뭐 모르겠는데, 합의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 누구랑 합의 뭐냐면, 교통안전국이랑, 폭스바겐 합의를 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예. 일단 보시면,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 이거는 로이타에서, 로이타가 익스클루시브가 로이타 말 단독이라는 얘기야. 영어로 익스클루시브는 단독이에요. 이건 진짜 단독 같은 걸 쓰죠. 네. 우리나라 단독은 누가? 호두과 기념 관계 단독이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단독이에요. 폭스바겐이 오퍼했다는 거야. 바이백. 바이백은 자사주건 사사주는 거거든요. 디젤카 있죠? 50만 대 다 대사주기로. 다? 예. 대박인데? 아, 이게 바이백 한다는 거예요. 바이백 한다는 건 원래 네. 샀던 가격으로 해주나? 모르지, 그건. 뭐 중고차 가격으로 해주나? 예, 그게 있어요. 바이백 한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네. 또, 이게 뭐 너무 심하잖아. 네. 성원잖아. 또 하나는. 얘네도 또 나름이에요. 얘는. 이게 또 어느 정도 험난해질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소스는 이게 아직 디벨트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독일 신문에서는 또 소스를 합의를 맞다는 거예요. US 그 50만 명한테 5,000불씩 주기로. 5,000불. 그러면 이게 한번 되면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차가 몇 대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되는 차종 최소한은 5,00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똑같이 하면 600만 원 받는 거죠. 그 차종 그때 사셨던 분들이요. 그래서 이게 뉴스가 왜 나온지를 말씀드려요. 이런 거 디테일 있는 경제 방송 얘기해 주는 사람 없지. 네네. 아, 그래서 오늘 1900분이 왔기 때문에 약간 수준 높은 방송. 왜냐면 이게 뉴스가 될 거예요. 그 되면 이게 뭐 다 사주는 않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게 다 소스인데 이게 오늘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이 되면 뭐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겠고 딴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지난번에 폭스바겐 사태가 떨어졌을 때 폭스바겐 너 하나겠니라는 일부 의구심이 있었어요. 미쓰비시가 오늘 걸려갖고 일본 사람 잘못하면 또 하는 거 있잖아. 90도전. 어떻게 봤어요? 네. 뉴스 보셨을 거야. 미쓰비시 자동차에 그런데 미쓰비시 때문에 우리나라 좋아진다? 그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쓰비시는 제 디테일 있잖아요. 미쓰비시는 미국에서 1월부터 3월까지 몇 프로 시장 점유율 0.68%밖에 안 돼요. 그 의미가 없어요. 만 대, 만천 대 월 판다는 거예요. 현대차 막 10만 대만 넘어갈 때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상관없다. 다만 그런 이런 거가 혹시라도 잘못 엮이면 미쓰비시랑 폭스바겐이랑 미쓰비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폭스바겐 그런 이슈가 있다 라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더 들어갈까요? 다음 이슈 보고서 들어갈까요? 보고서로 들어갈까요? 네네. 좋아요. 보고서 들어갑시다. 네, 리포트인데요. 리포트 어느 걸 볼까요? 키움증권 거. 오, 전에, 좋아. 이틀 전에 나온 건데.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 예, 대한민국 최고의 리서치. 홍춘욱 투자전략팀장이 쓴 그런 보고서인데요. 박사님? 예, 예. 네. 그러니까 왜 5월에 팔고 그 5월에 주식시장에 떠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 매매를 하나요? 이분 국민연금에서 오신 분 맞죠? 네네. 그런 매매를 하나요? 그분 맞죠? 네네. 예, 국민연금에서 스쿼트에서 오신 네네. 분. 홍춘욱 팀장님께서 원래 이제 그 홍춘욱 팀장님이 키움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신 거죠. 아, 그런 거야? 네네. 난 몰라요. 그런 원래 계셨었습니다. 역시 키움이 좋은데야. 네, 왜 5월에 팔고 왜 그런 매매를 하냐? 증시 계절성에 대한 오래된 환상에 불과하다.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전략은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네. 5월 초에 팔고 주식을 이제 10월 달에 사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6월 초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1901년부터 2015년까지 반복한 결과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주식 매수 보유 전략에 약간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과정에서의 거래 비용까지 감안한다라면 이거는 주식 후 보유 전략보다는 오히려 못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팔고 뭐 이거 네, 하지 말란 얘기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알려진 것은 이제 5월 달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은 네. 5월이 아니고 네. 9월 달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 과거에 이제 월별 성과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9월 달이 이제 가장 낮은 수익률에 대한 쪽을 이제 평균적으로 좀 보여줬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이 한 수 가르쳐 준 거네. 그렇죠. 대중들을 향해서. 네, 이제 마이너스 성과가 발생한 원인은 2008년처럼 주식 패닉이 발생한 특정이기 때문에 5월 달에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긴 했는데 이런 특정 어떤 그 이벤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로 들어갔지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여준 해 달은 아니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계절성을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돼서 5월 달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형님다운 발상. 그러면 이제 5월 달에서 6월에 샀으니까 그렇지 10월에 사면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하는 거죠. 5월에 팔고 10월에 사는 전략. 이거 미국 증시의 격언이죠. 5월에 팔아서 10월에 사라. 아, 그런 격언 있어? 네,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 성과는 오히려 더 낫다. 더 낮은 그 한국 시장에서 더 낮은 수익률에 대한 쪽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러한 얘기야? 전략을 따를 이유가 없고 그대로 보유해야 된다. 주식을 더 사야 그러니까 된다. 키움증권의 그 높으신 분들 훌륭한 리서치센터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거지? 네네 맞습니다. 그거잖아 결국. 네네. 네. 그래서 그 논리에 대한 쪽은 오히려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위험한 달은 5월이 아니라 9월이다. 그리고 월별 성과를 보게 되면 7월 달과 12월 달이 가장 해피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과거 다우존스의 월별 수익률 이건 다우존스네요. 다우존스의 월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그렇게 5월 달에 급락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근데 물론 이제 브렉시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는 있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위험한 달은 9월이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5월에 팔고 뭐 10월에 사라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은 미신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형님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홍 박사님 맞죠? 네네. 박사님 맞죠? 네네. 존경하는 홍 박사님의 말씀을 제가 아둔한 제가 박사 근처도 안 가봤지만 네. 쉽게 말씀 설명해드릴까요? 네네. 오늘 1900분이나 오셨으니까 더 쉽게 네네. 아주 쉽게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오게 네? 1분 30초 내로 아 2분 내로 쉽게 아니요 10초, 5초도 안 걸려 5초로?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떤 얘기요? 잔대가리 부리지 말라 이거요. 아 잔대가리 부리지 말라 잔대가리 부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네.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그거 딱 그거 아니에요? 네. 잔대가리 주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 갖고 뭐 계절이나 뭐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 사고 금요일에 팔아 이런 거 하지 말고 길게 봐서 좋은 거를 잘 사서 보유하라 이거 말씀이잖아. 잔머리도 뭐 굴리려면 우리가 이제 보통 IQ가 있고 그죠? 그 우리가 이제 그 IQ가 있고 EQ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하나 만든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JQ 뭐야? 잔머리 지수. 잔머리 지수가 있죠. 잔머리 지수가 아주 매우 높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굴리지 못하면 아, 차라리 안 굴리는 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박수 치고 맞아요. 이런 애들. 한 번도 짝짝짝을 안 치시니. 그러니까 서운하네. JQ에 감동받았을 것 같아. 아, JQ가 있구나. 아, JQ. 네, JQ. 마지막 1분 남았는데요. 네. 1분, 네. 1분 남았는데요. 제가 서비스 하나, 정말 서비스 하나 들어간 서비스. 네. 네. 그 뭐지? 이번에 저기 브라질에서 사고 난 브라질에 무슨 전염병 뭐야? 아, 그 지카. 지카? 네. 지금 모기 옴대로 했잖아, 모기. 네네. 그래서 모기 박멸주 그런 거 있었죠? 모기 박멸주 있었죠. 난 그거에 대해서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거 갖고 계신 분,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 제가 말하는 거, 제 2학년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거 괜히 억하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유의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유의하셔라. 모기 관련주. 퇴치 관련주 유의하세요. 제가 제 얘기 아니에요. 마켓워치는 다우진스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같은 거거든요. 제하면 딱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정말 좋은 방송 박수 치고 한번 들어가야 돼. 나 이거 보고 나서 오늘 눈물 흘렸다. 셀프 박수. 네. 옥시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엑소민가 미국의 회사인데요. 네네. 릴리스 지네틱 유전자 조작을 한 모스키토를 곧 시중에 보낸대. 이게 그 통과될 거. 그 다이제 시즌 나와갖고요. 네. 모기를 죽여버린대요. 나쁜 모기 있잖아요. 네네. 그 환경 친화적 모기를 해갖고 다 거의 다 끝났대요. 곧 나온대요. 곧. 이렇게 유전자 조작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기가 이런 게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너무 좋아 이게. 전 모기 싫어하거든요. 야, 대한민국 증권 경제방송 어디도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없다는데 정말 우리 감사하고 이런 거를 얘기할 방송할 수 있게 될 저한테 기회를 주신 키움증권 회장님, 사장님한테 감사드릴 뿐이죠. 네. 박수치고. 네. 2부에 돌아가겠습니다. 셀프 박수와 함께. 2부에 돌아가겠습니다. 네.